생각해봤어 푸른 새벽에 일어나 교복을 입고 아침을 먹고 집을 나와 생각해봤어 너와 함께 정류장에 있는 그런 생각 졸린 눈을 비비며 하품하는 입을 가리며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나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게 될까 창문이 열면 네 숨결이 느껴질 것 같은데 나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게 될까 창문도 열지 못하는 나에게도 감사합니다.